8월 15일 월요일. 비전을 따라가면 불평은 떠나갑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에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 자손의 불평과 요구. 매사에 불평하는 태도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받은 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2차 인구조사 내용을 보면 요셉 지파는 그 수가 월등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큰 민족이라 자처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제비뽑기 방식에 불만을 표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후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대로 요셉 지파를 큰 민족이라 치켜 세우며 스스로 개척해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지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혜롭게 대답한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해올 때 일방적으로 꾸짖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며 지혜롭게 건면하는 것이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여호수아의 비전 제시. 강한 비전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가 차지하라는 땅이 산지이고 평야 지역에는 철 병거를 지닌 원주민이 있다며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는 헤브론 땅을 분배받은 갈렙과 비교됩니다. 갈렙은 약속의 근거에 헤브론 땅을 요구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크고 견고한 성읍도 자신이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장애물은 가나안의 철 병거가 아니라 불신앙에서 비롯된 나약함과 무능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고 격려하며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라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의 사람에게 철 병거와 같은 장애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의 묵상.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워 더 많은 몫을 요구하는 요셉 자손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공동체나 조직을 이끌 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구성원에 대한 설득과 타협도 필요하지만 때로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중요함을 느낀다.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은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사명과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각자가 속한 집단, 세대, 지역, 계층 간의 이해가 점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공동체의 발전과 비전을 위하는 지도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경제의 저성장과 높아진 지정학적 위험, 분열된 국론의 시기에 말씀과 비전으로 무장한 솔선수범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나의 적용. 경영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신상품 개발과 신규 고객 개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형 회사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하다며 담당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그들을 질책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여호수아처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고 그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독려해야겠다. 기존 고객과의 접촉을 확대해 현장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신규 고객 개척을 위한 방문을 강화해야겠다. 능히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나의 기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능을 제게 그리고 모든 영역의 지도자에게 주소서. 그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깨닫고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어느새 굳어진 영적 매너리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토를 달며 불평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오늘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묵상하고 적용하며 제 영혼을 개간해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